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생과 고난을 혼동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다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야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그걸 마치 고난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손해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도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 거예요. 포기해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손에 있는 거 그걸 다 그냥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라, 이게 포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운명과 내 생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버드대학교 출신이 그걸 다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갔다, 그게 내려놓음이고 그게 포기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냥 고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생 가운데서 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하나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고 그게 고난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그 고난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전체 맥락, 그리고 그 마가복음 1장의 큰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첫 선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죠? 다 배워서 알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들.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죠. 누구? 에? 선지자, 제사장, 왕. 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이 가운데서 왕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는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줄, 그 히브리식으로 하면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가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그냥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절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의한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면서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내 뒤에 온다고 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온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신적인 왕이고 전능하신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설교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포함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소망하고 환상으로 보고 기대했던 그 나라를 세울 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1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세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낮아지심을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세례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이에요. 자,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같이 읽는 거예요? 네. 다시 읽어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 내가 틀게 읽었구나. 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시편 2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장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재위식을 할 때마다, 다윗이 왕이 올라가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올라가든 그 다음 사람들이 올라갈 때마다 불려졌던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라고 불려져요. 제왕시. 왕위 등극에 쓰여지는 시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지금 이룬 사람이 이스라엘 왕 중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세요. 9절 보면, 2장 9절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뜨릴 것이요 질그릇 같이 부수리로다. 아, 8절에 보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고 내 유업이 어마어마해진다 라는 이것을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루러 오신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걸로, 들려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살짝 다르죠. 뭐가 다르죠? 너는 내 아들이라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사실 이사야서에 가면 나와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제 성경책 1017쪽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올리는 것 같은데. 4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사야 42장에 있는 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성경책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큰 제목이, 예, 주의 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뭐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또한 종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래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 자기 기분대로 하는 왕,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하는 왕이 곧 내가 말한 게 곧 법이다. 이게 바로 세상의 왕이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상당히 역설적인 어떤 자기 정체성이죠. 왕이지만 종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그런 왕대심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그 예수님의 왕대심은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대심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왕대심과 종대심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구약의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와 그를 덮으시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왕으로서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9절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또한 인준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순간이야말로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지금 즉위식이고 대관식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루시는 그 새로운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세례는 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 즉 그 왕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떤 주권과 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많은 말을 안 합니다. 마태에서 언급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언급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생략하고 즉시 곧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곧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주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는 이제 사단과 그의 영역입니다. 그 두 번째는 죄와 그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시험받은 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따라오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이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부시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그 죄인들을 자기 위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사단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그 왕권과 주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저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주권과 왕권을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그 1장 14절 15절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시는지 죄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과 왕권 승리가 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누구예요? 야고보와 뭐 이런 자들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자 이 제자들이 보세요.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바로 곧 응답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 맥락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볼 것은 12절부터 13절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사단과 대적하셔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시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관식을 치르시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용어로 말하자면 악한 자들의 일들을 파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세상은 사단이 불법적으로 그리고 속임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교묘한 이 유혹과 이 공격을 이겨내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약한 상황에서, 아주 외로운 상황에서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12절, 13절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세례식이 무슨 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의 즉위식이라고, 대관식이라고, 왕관을 쓰는 그런 이 의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누군가 왕이 즉위합니다. 그 다음 왕이 이렇게 딱 대관식을 딱 즉위식을 딱 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뭐 영화를 안 봐요? 네. 왕들 영화 보면 네. 그 다음에 반드시 축제가 벌어져야 되죠. 그렇죠? 아, 추워? 아, 그래. 더우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뭔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예수님을 높이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것 같은데, 좀 만왕의 왕이 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잔치가 벌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즉위식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끌려가세요.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는 그런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세례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음미 좀 하고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축복을 느끼고 맛볼 그 여유도 없이, 여러분들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여기 한글 성경에는 성령이 먼저 나왔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곧이라고 나온 그게 먼저 나와요. 즉시 예수님은 바로 그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광야로 성령님이 몰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정돈이 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내 상황이 나빠지면 그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고 뭔가 내가 신앙을 잘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신자는요 구원 받자마자 광야로 내 던져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 받았을 때 그들이 던져졌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야, 광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자의 삶이란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과 그렇게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만 사는 삶을 배우는 걸 통해서만 여러분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얻게 되어 있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지금 예수님을 몰고 가신다고 했어요? 에? 12절에 누가 주체예요 지금?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기 보면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민 것도 아니라 영어로 하면 그냥 내던진 거야. 예수님을 광야로 완전 내던진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왕적인 그 사역은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뭐 가기 싫었고 막 무슨 뭐 마지못해서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를 광야로 그렇게 몰아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도 역시 시험하는 분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시험 받도록 허락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그 유혹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뭔가를 배우게 하시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은 고난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변덕도 아니고 사단의 결정도 아니고 사단이 계획한 어떤 것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광야일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시험 당할 수 있는 건데 왜 광야일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첫 조상 있잖아요. 아담과 전혀 다르게 다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광야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장소입니다. 그분은 홀로 그곳에서 사탄과 다투셔야 합니다. 어떤 도움도 없고 어떤 위로도 없고 어떤 격려도 없고 전적으로 혼자인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는 그 능력을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아담의 시험과 어떤 맥락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전체 맥락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파라다이스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상황에서 시험받았죠. 모든 것이 풍부한 상황 속에서 시험받았습니다. 하와라는 옆에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격리된 저주받은 장소인 에덴과는 전혀 반대의 자리인 그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메마른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그분이 야생동물과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계셨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리고 그곳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그 광야에 13절을 보면 며칠 동안? 네,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마가는 자세히 언급 안 하지만 마태나 누가의 기록을 여러분들 평행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 시간들은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죠. 환경적으로는 말할 수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땅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야생동물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분을 지지해 줄 사람도 없고 도움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그의 육체는 가장 약할 그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이 정말 만왕의 왕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그 약함 속에서 그 정말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홀로 그 적인 사단을 물리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도 영원히 다스릴 왕입니다. 하지만 왜 그분께서 그런 왕인 그분께서 왜 그 약함 속에서 사단과 싸우셔야 했을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으로 치욕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왕은요, 동시에 고통받는 종입니다.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좌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해야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마가복음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시험 속에서 그분이 받은 시험이 뭔지 압니까? 그분이 받은 시험은 왕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권, 그의 권리, 왕으로서의 특권, 영광, 존귀 이런 거 포기해라. 이게 사단의 시험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시험은 왕이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고난, 그의 치욕, 그의 십자가를 버리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뭘 갖고 처음에 예수님을 유혹하죠? 돌을 떡덩어리 되게 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네가 배고픔을 겪어야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네가 그 네 능력을 가지고 왜 풍성하게 너가 왜 못 채우냔 말이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 아니냐고. 왜 네가 무시를 당해야 되냐고. 왜 네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네가 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영으로 숭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숭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온 땅을 준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왜 꼭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냐. 한 번에 내가 죽겠다는 거야. 네가 그거 안 해도 내가 모든 사람이 널 따를 수 있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십자가만이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지 않는다면 그는 어느 누구도 다스릴 수 없게 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공격이지만 그 공격이 그 너가 왕으로서의 왕권을 버리지 말고 고난을 버리라는 것, 그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단을 정복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복해야 했고 또한 죄인들을 정복해야 해서 그의 제자가 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단의 이 세력을 정복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죠? 네, 마가복음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13절 끝에 이런 얘기로 마치죠. 뭐예요?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수종드니라라는 말로 그의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는 이유는 그분께 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승리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승리가 이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것으로 지금 확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전히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버텨낼 수 없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지금 기뻐하고 축하하고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는 이 말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약함 속에서도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사역의 결과도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했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덕분에 이 첫 번째 승리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승리, 그리고 부활의 승리, 그거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 그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신분은요, 예수님의 왕권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된 신분, 왕, 백성이라는 그 신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 우리가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항상 동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네 꼴이 그게 뭐냐?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좀 더 멋있어야 되지 않는 거야? 좀 더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인기가 많아야 되고 좀 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는 그 불평과 원만, 아니 하나님이면 나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잘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잘해 주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되죠? 네. 여러분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두서 어떻게,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그 고민도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내가 뭘 깨닫고 뭘 느끼길 원하는가,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되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을 원하고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을 얻게 한 허락한 하나님을 위해 내게 어떤 삶이 주어져도 그것을 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나를 따라오면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되고 너의 자아를 성취하고 너의 영광을 이룰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특권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에 상속받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들이지만, 신자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그 길에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과정을 반드시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서 내가 부인되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주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예수님이 가셨던, 왕으로서 즉위하고 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도 그냥 평범하고 좁고 찬란한 넓은 그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예수님이 높여지는 그 길로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라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아들을 주심으로 확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직 예수님만 좀 발견하고 예수님만 좀 깨닫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